잠오지 않는 밤 Maybe 1 AM Lullaby 들리지 않아 일어나 볼까 깊은 잠이 없고 심심한 때 뜨기엔 아직 멀었고 뭘 할 수 있을까 나가볼까 걸을까 아니야 좀 귀찮아 달빛은 좋은데 바람도 좋은 걸 알고 있잖아 요 암 잠깐 다녀올까 아주 잠깐 짧게 그래 가장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서 나가 밤길을 걸으면 저 달빛이 내려와 걸음을 따라 비추고 조금은 부족해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소리 나는 거 yeah. 말이도 아니고 따갑게 말 내일이 있잖아 들어와 속을 채운다 간지럽게 막 올라온다 조금씩 많이 먹지 않았는데 먹는 게 좋은 느낌 걸음 가벼운 게 느껴지잖아 Come on.